더위 들지 나가려니 들까 우리의 추억부터 그리운 얼굴까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 그대 와줄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대 내게 돌아올지도 몰라 싶은데 사랑했자